있어요? 나야젓기 그냥 오랜만에 술 한잔 마시니까니 생각이 나더라. 잘 지내? 난 먹으면 다시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어. 얼마 전에 방정 일을 하다 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더라. 그때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너도 그때 행복했니? 난 말야 그때 정말 세상에 정말 너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을 만큼 행복했어. 그래 널 만나면서부터 음악과는 멀어져서 헤어지자고 한 거 사실이야. 너도 정말 내 삶에 중요했지만 음악은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해서 그랬어. 하지만 너랑 헤어지고 나서부터 그렇게 원했던 음악을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았어. 음악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뭔가가 내였다는 걸 지금 알게 돼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 지갑 속엔 아직도 너의 사진이 떠참아버릴 수가 없더라. 안여전 화끈지마제 발촌 화끈지마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 나 없이도 잘 사나 보구나. 거기 아직도 기억해? 우리가 자주 갔던 모텔 고추장자리. 난 아직도 지갑 속에 네가 준 딸기 한 콘돔을 아직도 넣고 다녀. 호기걸러와 할 때 쓰고 싶어서 써고 가는 내 고추를 봐. 아직도 모르겠니? 내 진심은 널 향해 있단 말이야. 난 항상 여기에 있는 애 그리 서둘러 이 사람아. 우리가 함께 보낸 많은 시간 정말 한 순간에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거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예전처럼 내 옆에 네가 없다는 게 너무 슬퍼. 나 너무 비참하지? 나 요새 거울을 안 봐. 예전에 널 만나기 전 너에게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항상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비참한 내 모습이 서글퍼서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 아니야 난 괜찮아. 나 그럼 전화 끊을게. 석천아 널 정말 사랑했다. 나는 게 그 시방에서 하루종일 월드 오브 딸딸 크래프트를 존나게 하다가 사용시간이 이틀이 넘어가고 난 월하게 시벌하고 PC방 15연권을 존나나이 30초 먹고 피방 알바나 하는지지 나에게 보여주며 월하게 지금 돈이 없으니 집에 가서 가져오겠다고 욱신거리며 피방을 나왔지 시발. 그래 맞아 나는 존나 나이 30초 먹고 PC방 알바하는 적경신보다 더 쥐적경신이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고 알아서 살겠다고 말해놓고 맨날 엄마한테 PC방비나 돌아가는 네 이름지지나 AKA 김지진태. 난 그렇게 피방을 나와서 긁었던 도중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전단지를 봤어. 홍무지 오빠 연락주세요. 060-892-6969. 난 시발 게임 친구밖에 없어서 키보드 말 동무밖에 없어서 말을 잊어버리려고 하던 참이었다. 즉신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 근데 처음 대화를 시작한 그녀는 내가 보이스피싱 하려는 조선족으로 알고 끊었다. 시발 내 인생은 항상 이렇게 그 집겜깽이 같을까 하며 여전히 PC방에 다니지.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그녀와 대화가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현재 언어 능력을 아예 잃어서 어느 장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여보세요? 예? 언어 맞죠? 예예. 상담 좀 할게요. 예예. 제가요 그 이렇게 말을 더듬 그런 거 거든요. 예예. 그 좀 상담 좀 부탁. 예 오세요 언제요? 아니 그 전화로 잠시만 상담 제 그 위치가 예예 말씀하세요. 위치가 어떻게 되죠? 거기 어디세요? 여기 서울입니다. 예?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예. 저기 언어신이 강림. 언어신인 내가 너의 언어 장애를 고쳐주겠노라. 언어신 강림. 여보세요. 예. 갑자기 말이 안 도는 게 됐네요. 신기하네. 여보세요. 아저씨. 왜 나가는 거죠? 초능력 쓰시나 봐요. 저희 갑자기 말이 하나도 안 도듬어지네요. 아저씨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는 다시 언어신강님으로 새삼을 살게 되었고 다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지. 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다림도 없이 그녀는 흔쾌히 전화를 받아두었다. 우린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고 내가 먼저 끊으려고 해도 내가 너무 좋다며 끊지 말라며 애원했지.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해가 뜨고 내 젖도 쓰고 그녀 의유도 썼을까. 전화기 사이로 전달되는 우리 사랑은 너무도 뜨겁다. 그렇게 우린 열정적인 혼연의 끝에 한 달 후에 전화 요금은 수백만 원이 청구되었다. 나는 연애 한 번 못해봤지만 인터넷 키보드 카사노바를 통해 사랑엔 돈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부모님에게 존나게 처맞는 것 따윈 감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연애 5달 후 내가 처음으로 실제로 만나자고 제의했다. 그녀 역시 흔쾌히 승낙했지. 우린 여의도 공원 화장실 건너편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다. 난 약속 시간이 되기 한 시간 전부터 벤치에서 따스한 목나리에 빛을 받으며 처자고 있었다. 그렇게 찾아고 있었는데 어느 향기로운 선이 날 깨웠다. 나 이조지만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 흘그그 그런데 시시발 내 앞에 서 있는 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겠습니다.